오늘 내 삶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한 번쯤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분명 우리 마음에 회복과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들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상큼 가정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박미애와 최덕식의 음성으로 첫 찬양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상큼한 오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꾸며갈게요.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는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하시죠.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사연 남기실 수 있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엄진순 성도님,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심으려고 합니다. 기도로 심고 헌신과 봉사로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기억해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러겠죠? 이정민 성도님, 그리고 은준이 수준이 할머니, 이어서 9412번님, 김경호 권사님, 계속해서 문자사연 남겨주셨어요.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마커스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매영원이 은총 입어 찬송을 함께합니다.

위해서 낮게 하소서 주 이름으로 내 영혼의 소원 응답하소서 낮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여기 오뎀 나무 아래서 여기 오뎀 나무 아래서 여기 오뎀 나무 아래서 Thank you. 함께했습니다. 윤학원 코랄의 음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전에 함께하신 곡은 유은성의 음성으로 로뎀나말에서 찬양 함께했어요. 이어지는 찬양 더 소개해드릴게요. 트리니티 앨범에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조안에서 노래하며 찬양 함께합니다. 사로 금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오늘은 서경찬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찬양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행복한 상큼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내게 능력 주시네 주의 크신 사랑